해주 초등학원, 중등학원 준공식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학원 종업원들, 원화들, 건설자들, 해주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수양산송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소해바다가 펼쳐진 경치 좋은 곳에 특색있게 건설된 학원들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을 비롯해서 원아들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습니다.